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참여연대가 26일 범죄 혐의를 부정하는 괴뢰욕도년의 궤변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성명은 박근혜가 이번에 기자회견 노름을 벌려놓고 최순실 사태는 거짓말로 쌓아올린 거대한 산이라느니 뭐니하며 음모설을 들고 나온 데 대해서 밝혔습니다. 성명은 박근혜가 만약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특정한 언론의 뒤에 숨어 근거 없는 여론을 유포시킬 것이 아니라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리에 당당히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